평양은 최거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국 해방 72돌세 즈음에서 15일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아메리카 지역 준비위원회 베루 준비위원회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이날 경야는 최거리 용도자 동지께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의 즈음에서 1조 국교 정상화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연대 오사카, 1조 우호 촉진 도쿄 의원 연락회, 문화, 학술, 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1조 우호 교토 네트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